여보세요? 서울 식당이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금요일 저녁 7시에 예약을 좀 하려고요. 네, 모두 몇 분이세요? 12명이에요. 식사는 뭐로 하시겠어요? 불고기로 하겠어요.